H UBS. Global Fight. 안녕하세요, 여러분. 글로벌 파이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선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세상엔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 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여기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대해 정리해보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는 시간, 글로벌 파이트입니다. 현재 미국은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나뉘어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누군가는 탄식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간선거의 결과가 하나둘씩 열리고 있기 때문이죠. 개표전 레드웨이브가 일렁일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개표 결과 상원은 민주당이 과반으로 의석을 차지했고 하원 또한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흥미진진한 미국의 중간선거와 트럼프의 대선 출마에 대해 알아봐요. 기자 김민지, 엔지니어 김민주, 그리고 아나운서 저 임세윤과 함께 글로벌 파이트 7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현재 미국은 중간선거 개표 결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개표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사실상 승패 결과는 확정됐죠. 초반에는 트럼프가 있는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레드웨이브가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습니다. 상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하원선거에선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그렇게 의회 권력을 두 당이 나눠 갖게 됐어요. 그런데 중간선거가 뭐길래 미국은 이렇게 흥분해 있는 걸까요? 미국 대통령은 4년 임기죠. 하지만 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입니다. 2년마다 한 번 3분의 1씩 교체를 하고요. 반면 하원의원은 임기가 2년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전체 인원을 다시 뽑습니다. 심지어 이와 동시에 주지사와 각 주의 장관도 다시 뽑아야 하죠. 정말 선거가 미치도록 많네요. 이렇게 미국은 한국과 달리 짝수 임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이 모든 선거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을 심판하는 성격이 매우 강하죠. 그럼 사람들은 이 선거의 결과를 어떻게 예측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이든 정부, 즉 민주당의 처참한 패배를 예상했습니다. 높은 물가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미국이기에 더욱 고전하지 않을까 했죠. 결정적으로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에 실시하기 때문에 웬만큼 잘하지 않으면 심판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중간 성적표 혹은 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예를 들어 지지도가 높았던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도 첫 중간선거에서 하원의원 60명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으로 뽑아줬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가 작용하기도 하고 임기 첫 해에 여러 가지 직무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일이죠. 이런 이유들로 당연히 공화당이 모두 승리하여 레드 웨이브가 일렁일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공화당의 얼굴 트럼프가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선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였죠. 상원 선거, 하원 선거 모두 이긴 다음 붉은 물결에 힘입어 24년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거라고 발표해야지 얼마나 완벽한 타이밍일까? 라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공화당의 붉은 물결 승리와 함께 11월 15일 중대 발표를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웬걸 레드웨이브는 없었습니다. 개표가 모두 끝난 건 아니지만 역전극을 통해 민주당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사실상 승리했고 하원의원 선거에선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 확정되며 분점 구도가 생긴 것이죠. 상하원으로 나뉜 미국 의회에서 상원은 하원의 의원 법안을 거부할 수도 있고 대법관, 장관 임명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이기더라도 민주당이 주요 포스트를 잡으면서 여러 이슈들로 수세에 몰렸던 바이든 대통령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다수당을 지켜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고 앞으로의 인연이 기대됩니다 라고 말하며 기쁜 기색을 가감없이 드러냈죠.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택에서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오늘 밤 대통령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는 2016년 그리고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대권 도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임기 중에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통제가 가능했다.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도 언급했죠.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뒤 거의 3년간 북한은 한 발의 장거리 미사일도 쏘지 않았다. 그건 매우 좋은 일이다라며 자신의 출마 근거를 댔습니다. 하지만 다음 대선에선 공화당 후보가 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는데요. 그의 출마가 순탄치 못할 거란 다양한 이유들을 알아봐요. 첫 번째로 트럼프 책임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뤘듯이 밀어줬던 후보들의 패배로 상원을 민주당에게 내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화당의 대선 출마 예상주자로 뉴페이스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플로리다의 주지사 드산티스입니다. 그는 주지사 선거에서 19% 앞선 결과로 승리했는데 이는 플로리다 역사상 공화당의 가장 압도적인 승리죠. 왜냐하면 플로리다는 원래 민주당의 입김이 강한 주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트럼프보다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죠. 당연히 트럼프는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드산티스에게 경고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24년에 출마할 시 무언가 너에게 약점이 될 만한 정보를 공개하겠다. 너 분명히 주지사 경선에만 집중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다고 안 했니? 라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트럼프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들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죠. 백악관 기밀문서 무단 유출 의혹이 있고 작년 1월 6일 미국 의회가 대선 결과를 확정하지 못하게 폭도들이 의사당에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는데 트럼프가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또 9월 보유 부동산의 자산 가격 조작으로 대출을 받았다며 민사소송이 제기됐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2020년 대선 결과 조작 의혹도 있고요. 이런 장애물들을 딛고 트럼프는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지켜보도록 해요.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붉은 파도는 없었습니다. 약간의 붉은 물결 정도는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와중에 트럼프는 대선 출마까지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관심사는 점차 24년 대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인 만큼 그들의 승패가 우리나라에도 꽤나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흘려넘기지 말고 그들의 논쟁에 한번 귀를 쫑긋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흥미진진했던 미국의 중간선거 이야기와 트럼프의 대선 출마 선언의 비하인드에 대해 알아봤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저희 글로벌 파이트 7번째 라운드는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기자 김민지, 엔지니어 김민주, 그리고 아나운서 임세윤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소식과 열렬한 논쟁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올게요. 모두 안녕히 가세요. HUBS